흘러가는 사람들 무슨 생각에 걸어왔는지 알 수 없어요. 달리는 창가에 흐르는 눈꽃처럼 허무한 사랑에 눈을 감으면 그대 생각에 가슴이 시려 눈꽃이 되어